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105돌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 군중시 일본 외국 선임들과 해외 동포들이 우리 조국의 불패의 국력에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러시아 주체사상연구협회 대표단 단장은 조선은 세계적인 군사 강국이라고 했으며 주체사상연구 핀란드 전국위원회 대표단 단장은 무적의 철갑대어들과 번뜩이는 강철 포신들에는 진짜 전쟁 맛이 어떤 것인가를 똑똑히 보여줄 만만한 투지가 비껴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디아 주체철학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주체조선의 위대한 일심단결, 자력자강의 불가항력적 힘을 당할 자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다시금 절감했다고 했으며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은 조선의 일심단결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에 의해 담보되기 때문에 강한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키스탄 주체사상연구대표단 단장은 정령 김정은 각하는 자조와 정의를 지향하는 진보적인 유익에 있어서 승리의 상징이시라고 했으며 서유럽 주체사상신봉자 대표단 단장은 세계가 공인하는 탁월한 국가 지도자, 젊으신 영도자를 모신 조선의 미래는 창창하다고 격찬했습니다. 태양절 경축 제1번 조선인축하단 단원들과 제중동포는 백두산 혁명강군의 용쪽 행로 위에 끝없이 미아리친 열병의 함성, 발구름 소리는 최후 승리의 뢰송이 되어 원수들에게 무자비한 철출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